할머니 들려준 이야기 엄마 팔베개 들었던 이야기 월화수목금요일에 책과 함께 만나요 월화수목금요일에 책과 함께 만나요 책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 시장 네, 안녕하세요. 예, 책을 읽어주는 시장에 장하라 씨가 아니고 박신명입니다. 저와 인자 씨하고 이제 한 시간 동안 다시 이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어갈 건데요. 은하 씨가 아이 문제를 조금 바빠서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죄송하고요. 그 대신 저희가 재미있게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꾸며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면 이제 주부님들이 시장 보러 좀 서서히 나오시겠죠. 진열장도 봐야 하고 그런데 저녁에 어떤 반찬을 만드실 건가요? 저도 매일 걱정하는 거지만 사실 주부들이 반찬을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저희 남편이 집에 들었다가 나가면서 저녁에 밖에서 드실 거냐고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픽 하고 웃으면서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맛있는 거 없으니까 밖에서 한번 사서 드셔보시라고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밖에 나가서 먹으면은 이게 특별하게 먹을 게 없어요. 집에서 김치 한 가지만 먹어도 맛있다라고 이렇게 먹어주는 식구들이 늘 고맙지요. 여러분도 그렇지요. 예,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들으신 음악은 리키 마틴이 불렀었습니다. 예전에 한참 유행했었고 이 음악에 따라서 춤추신 어르신 그리고 어린이들 참 많았었습니다. 리빈라 비다로카. 예, 이 음악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애니메이션 슈렉 기억하시죠? 슈렉의 주인공,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애니메이션을 모두 마치고 마무리해서 그 모든 등장인물들이 이 음악에 맞춰서 같이 춤을 추면서 마지막을 뭐라 그러죠? 장식했던 음악이었습니다. 요즘 애니메이션에는 음악이 많이 등장을 해요. 창작을 해서 음악을 삽입시키기도 하고요. 기존에 있었던 음악을 다시 재리믹스 혹은 재각색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음악을 만들어서 영화나 애니메이션에 삽입을 시켜서 우리에게 좀 더 다른 모습, 또 즐겁게 아름다운 상상을 하게끔 많이 포장이 되어져서 들리고 있죠. 지금 여러분이 들으신 음악도 예전에 아주 유행을 했었던 음악이지만 애니메이션 음악에 다시 한번 사용됨으로써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각인되어진 노래였습니다. 신난 노래로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요. 이게 원래 책 읽어주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책을 골라야 하는데 두 사람이 책을 읽으면 너무 양이 많아질 것 같아서 한 사람은 음악을 좀 틀어드리고 이야기를 좀 하고 한 사람은 책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첫 곡을 띄워드렸고요. 한 곡 더 들으시고 난 다음에 저희가 골라드린 책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Wait! 엄마가 불러주는 노래 유종슬. 아유, 요 녀석 좀 봐라. 나하고 눈맞춤 하자고 한다. 그러네요 어머님. 아기가 눈 맞추고 있어요. 세상에 나온 지 이제 겨우 한 달 하고 7일밖에 안 되었는데요. 글쎄다, 요 녀석 잘도 생겼다. 엄마와 할머니가 나를 보고 얘기를 하십니다. 코끝으로 거룩한 향이 깊숙이 스며듭니다. 거실에 놓인 난초가 꽃을 피워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건 제가 세상에 태어났다고 외할아버지께서 사오신 화분입니다. 내가 엄마 젖을 먹다가 깊이 잠들면 꼭 엄마 뱃속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나는 것들 중에는 엄마는 내가 엄마 뱃속에 살게 된 것을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엄마는 날 부를 때는 아가야 라며 아주 부드럽게 정답게 부르셨습니다. 엄마가 처음 들려준 노래는 아가야 엄마는 기쁘다. 우리 아가가 엄마 뱃속에 자리하게 하여 주신 하느님께 감사한다. 우리 아기도 그렇지? 넌 이제 이 엄마의 사랑 속에서 아빠의 사랑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리라. 엄마는 마음도 튼튼 몸도 튼튼하도록 모든 일에 오직 우리 아가 생각으로 살아가련다. 솔바람 소리도 우리 아가의 자장가요. 까치의 노래도 우리 아가 위한 축하의 노래요. 소나기가 쏟아져도 힘찬 우리 아가의 노래로다. 아가야, 우리 아가야, 마음 튼튼 몸 튼튼 무럭무럭 자라거라 라는 노래다. 우리 엄마는 나와 함께 너른 파도가 출렁이고 갈매기들이 날아다니는 바다가 바라보이는 바닷가에서 파도 소리와 갈매기 소리를 들려주며 엄마의 노래를 들려주고 매꽃이 피어난 논두끼를 걸으며 문원에서 노래하는 개구리들의 노래도 들려주고 고추 잠자리가 날아다니는 들길에서는 코스모스가 피었다며 노래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엄마는 가는 곳마다 새 노래를 만들어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쁨을 아가야 얼마나 기쁜지 아니? 넌 아직 모르겠지? 아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런 걸 행복이라 하겠지? 이제 엄마는 혼자가 아니구나. 어딜 가도 혼자가 아니다. 한 방울의 물을 마셔도 아가 몹쓸 생각한다. 아, 푸른 하늘이 왜 이렇게 깨끗하지? 꽃구름이 왜 이리 아름답지? 새소리가 왜 이리 곱지? 세상 모두가 즐겁고 예쁘고 아름답고 기쁘구나. 아가야, 넌 기쁨을 안고 엄마 품속으로 온 천사라구나 하고 수없이 많은 기쁨의 노래를 선사하는 우리 엄마는 클래식 음악이 좋다는 모차르트 음악을 들려주기도 하며 태교, 체조, 명상, 여러가지 음식 등등 나에게 좋다는 것이면 온갖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엄마가 기쁜 마음으로 가장 많이 들려준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이 노래를 처음 불러준 것은 서울 북한산 자락에 있는 하늘길 스카이웨이를 걸으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래가 누구의 노래인지 아니? 지금 엄마가 걷고 있는 하늘길 위에서 넌 듣고 있지? 돌돌돌 소리내며 흐르는 도랑물의 노랫소리와 그윽한 꽃향기도 맡으며 새들의 노래도 그리고 다람쥐들이 나무를 오르내리며 재주를 부리는 모습도 바로 우리 할아버지께서 시골에 사실 때는 산로로도 넘나들었던 곳을 생각하며 만드신 노래, 바로 이 노래를 만드신 분이 아가에겐 할아버지여, 엄마에겐 아버님이시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하겠습니다. 정수라의 난 너에게. 세상 다 주어도 숲속을 걸어요. 산새들이 속삭이는 길, 숲속을 걸어요. 꽃향기가 거한 길, 햇님도 쉬었다 가는 길, 다람쥐가 넘나드는 길, 정다운 얼굴로 우리 모두 숲속을 걸어요. 숲속을 걸어요. 맑은 바람, 솔바람 이는 길, 달님도 쉬었다 가는 길, 산노루가 넘나드는 길, 웃음 띈 얼굴로 우리 모두 숲속을 걸어요. 엄마의 노래소리는 그 어떤 새의 노래보다도 곱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마신 옹달샘 물은 엄마의 목을 넘어오며 또르록 또르록 노래소리로 바뀌어 들렸습니다. 이날 이후로 엄마는 날마다 적어도 한 번은 숲속을 걸어요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그때마다 엄마는 신나는지 몸을 흔들기까지 하셨습니다. 나도 엄마가 기쁠 때마다 등따라 신바람이 나서 기지개를 켜기도 하고 발과 손을 흔들어 보기도 하였습니다. 날 보고 할머니는 아유 귀여운 보물, 내가 온 뒤로 우리 집안에 꽃이 활짝 피었다, 웃음꽃이 피었다 라며 기뻐하십니다. 회사에서 늦게 돌아오던 오빠도 요즘에는 일찍 들어오시고 할아버지도 그러신답니다. 내가 잠이 들어도 모든 눈빛들은 나에게로 향하고 웃음꽃을 피우며 도란도란 애기꽃을 피우십니다. 때로는 내가 목욕하면서 오줌을 누워도 귀엽다, 귀엽다며 손뼉까지 치면서 웃으시곤 합니다. 기저귀를 갈아줄 때도 엄마보다는 할머니께서 챙겨주시고 엄마는 젖을 먹이거나 아니면 밤이 되어야 나를 품에 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엄마 뱃속이 더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잠을 자면서 지난 달들의 노래를 들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쾅 하며 문 닫히는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나 노래가 끊기고 말았습니다. 지금 내가 어른들과 아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웃거나 우는 것뿐입니다. 물론 나야 팔을 흔들어 보이기도 하고 밝힐지도 하지만 어른들은 그걸 모르시나 봅니다. 그래서 나는 그만 울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오셔서 나를 안고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하고 자장가를 불러주셨지만 내 바람은 그것이 아니었기에 더 울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어미야, 아기가 배고픈가 보다. 어서 와서 젖좀 물리거라 하시며 엄마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나에게 앞가슴을 열고 내 입속에 물랑물랑한 젖꼭지를 넣어주셨습니다. 이게 아닌데 하며 이번에는 발길질을 하며 더 크게 울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고 어른들은 내 뜻도 몰라주니 갑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뭐 옷에 가시라도 있는가 보자. 할머니는 날 발가벗기고는 돋보기를 쓰시고 옷을 뒤집어 틈새를 여기저기 살펴보시고 문갑에서 잣을 꺼내어 옷 위를 살살 문질러 보기까지 하셨습니다. Each time the wind blows, I hear your voice, so I call your name. Whispers and morning, our love is dawning. Heaven's glad you came. You know how I feel, this thing can't go wrong. I'm so proud to say I love you. Your love's got me high, I long to get by. This time is forever, love is the answer. I hear your voice now, you are my choice now. The love you bring, heaven's in my heart. At your call I hear harps and angels sing. You know how I feel, this thing can't go wrong. I can't live my life without you. I just can't hold. 저는 재미있네요. 아기가 어른들이 듣지 못하는 목소리로 아 이게 아닌데 왜 이거 줘 막 이러는 거.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발로 뻥뻥 찬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움직임 뭐 이렇게 손을 잡아다닌다든가 아니면 다리를 꼬면서 불만인 표정을 짓는다든가 이런 게 상상이 되니까 아이를 가졌을 때 제가 했던 행동들이 어떤 게 있었을까라는 게 생각되면서 내가 그때 혹시 못해준 게 있나? 라고 하는 약간의 반성과 아, 그래도 혹시 내가 잘해준 게 있을지 몰라 라고 하는 예, 좀 다행스러운 어떤 거를 아마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꾸 잡아당기게 되네요. 아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지만 않는다면 아이와 충분히 교감을 하셨다면 엄마 아빠를 닮은 그리고 엄마 아빠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아이 그래서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에 필요한 건 정말 사랑과 행복이 묻어나는 아름답고 예쁜 가족이겠죠. 이야기 재밌었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라면 저도 일기를 자주 써서 제 이야기지만 아 이거 제 이야기 아니고요 친구 얘기거든요 이러면서 여러분한테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만약에 제가 나중에 아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린다면 아마 10중 8구는 열의 아홉은 제 이야기일 겁니다. 제 이야기 슬쩍 하면서 이거 제 이야기 아니거든요 친구 이야기거든요 뭐 이러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밝히지 않을까. 예, 아마 제 여러 가지 행동으로 밀어보아서는 분명히 그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랑이 멈추지 않는 마이클 잭슨의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이 시간에 어울리는 음악은 어떤 게 있을까 제가 계속 찾아보게 되는데요. 날씨가 또 흐립니다. 눈이 또 올 것 같고요. 온다는 예보는 없었습니다만 마음에는 겨울이니까 눈이 좀 와줬으면 하는 생각이 자꾸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요즘에는 좀 신나고 경쾌하고 밝은 그런 걸그룹들의 음악을 좀 많이 듣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TV에서는 걸그룹의 하나인 원더걸스가 좀 보이지 않죠? 대신 다른 소녀시대나 카라 이런 그룹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그룹들의 대표적인 이미지는 포인트겠죠. 한 가지로 포인트 되는 춤을 춘다던가 어떤 한 가지 이미지로 캡처가 되는 의상이라던가 분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미지를 전달하고 그 포인트로서 여러분에게 어떤 확실한 전달을 하면서 그들의 이미지를 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엉덩이 춤을 선보여서 엉덩이 춤으로 아주 이리약 남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카라가 있습니다. 네, 군인들이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그 카라의 미스터를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네, 이 음악 제목만 들어도 엉덩이 춤. 엉덩이 춤은요 치마가 어울리는 게 아니고요 바지가 어울리더라고요. 예, 바지 입으신 분들 미스터 들으시면서 엉덩이 춤 한번 춰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내가 목욕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른다며 대야에 따뜻한 물을 담아 목욕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더욱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우리 아기가 왜 이러나? 어디가 안 좋아서 그래? 엄마가 몰라서 미안하다 아가야 하며 나를 안고 울먹이기까지 하셨습니다. 어머님 병원이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글쎄다 조금만 더 달래보자 하시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하셨습니다. 엄마를 생각해서는 울음을 거치고 싶었지만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사정을 해도 모르니까 조금만 더 울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지 잠시 후 엄마는 어떻게 제 마음을 알았는지 그럼 아가야 우리 할아버지 노래를 들어보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축에서 CD가 돌아가며 노래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노래소리를 듣자마자 그만 울음을 뚝 거쳤습니다. 바로 그 노래는 숲속을 걸어요 라는 노래 엄마가 뱃속에 나를 품고 계실 때 가장 많이 들려준 노래입니다. 나는 엄마 뱃속에서 나온 지 한 달이 넘어서야 이 노래를 처음 듣는 것입니다. 엄마는 어머님 우리 정원이가 울음을 거쳤어요. 아버님 노래를 듣고 아버님 노래를 듣고 울음을 뚝 거쳤어요 하며 크게 소리를 지셨습니다. 마치 월드컵 경기장에서 박지성 선수가 상대의 골문에 골을 넣었을 때처럼 기뻐했습니다. 엄마만 기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듣고 싶은 노래였는지 모릅니다. 이날 이후로 우리 가족들은 할아버지 노래인 숲속을 걸어요 노래를 자주 즐겨 부르게 되었습니다. 내가 칭을 그릴 때도 제일 먼저 불러주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 노래를 들으면 마치 꽃향기가 그윽한 숲속을 거닐며 엄마가 하느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던 모습과 함께 온갖 새들의 고운 노래가 들려오는 것 같고 밤하늘의 별님들이 깜빡이며 웃는 것처럼 아름답고 즐겁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이 이야기를 이제 끝까지 제가 읽어봤는데요. 아가가 이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서 처음으로 듣는 노래.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가장 중요하다는 게 태교. 아가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속된 말로 아이를 지우겠다는 그런 또 엄마들도 계시죠. 이제 사연들이 많지만은 그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요. 진짜 소중한 새 생명이란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까지 가장 소중한 그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너무나 소중해서 말로 다 이렇게 감싸 안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이제 엄마가 아기를 가졌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더 부러울 게 없고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그런데 그 아이가 뱃속에서 엄마 이야기 그리고 밖에서 대화하는 거 엄마가 할 수 있는 거 모든 걸 다 듣고 있다는 거 늘 기억하시고 예비 엄마들께서도 그렇습니다. 아이들한테 좀 더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조금 아름다운 말씨 또 화가 나시더라도 조금 더 참으시고 늘 즐거운 생각 행복한 생각 그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예, 예 책은 이제 여기까지 다 읽었고요. 오늘 예, 노래를 한번 한 곡도 더 듣겠습니다. 1, 2, 3, yeah! 예, 동화는 끝났습니다. 동화에 나온 이야기는 아이의 이야기였습니다. 성탄절도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의 히스토리가 현재까지 남아서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자라면서 어떠어떠한 일을 했는지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이 모두 다 아실 겁니다. 태어나는 아이, 자라나는 아이들은 우리의 희망이고요. 그 희망을 우리는 계속 바라보면서 햇빛을 주어야 합니다. 따뜻하게 끌어안아야 하고요. 예쁜 언어와 아름다운 행동으로 자라게끔 보호해야 할 의무가 어른들에게는 있습니다. 이런 의무들을 우리 모두 잊지 마시고요. 지나가는 아이도 소홀하게 보지 마시고 넘어지면 일으켜주시고요. 항상 웃어주시고요. 우는 아이에게는 뭐를 주시면 좋을까요? 젖죠. 예, 젖도 주시고요. 아, 좋습니다. 사탕 주시고요. 가지고 계신 오뎅이 있다면 그 오뎅이라도 주십시오. 예. 아무튼 뭐 따뜻한 게 있다면 호빵도 좋고 호떡도 좋고 예, 그 아이가 아이들은요. 뭐든지 손에만 쥐어주면 무조건 좋아합니다. 예, 제가 이것을 어렸을 땐 몰랐습니다. 아이 엄마가 되니까 알겠더군요. 아기 예수님도 아마 저희들이 무엇인가 드렸더라면 무척 좋아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2시부터 시작한 5시 방송은요. 지금 음악 한 곡을 마지막으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진행에는 박인자였고요. 옆자리에 계신 분은요. 박신명이었습니다. 예, 박신명 DJ님이시고요. 전체적으로 녹음을 마무리해 주실 분은 이길순 기자님 되시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여성 세 분이 있고요. 내일 특집 방송 7시부터 9시까지 합니다. 제가 아까 8시부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7시라고 하네요. 네. 의견이 분분한데요. 7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여러분 내일 밤을 저희가 2시간을 책임져서 함께 갈 거니까 내일도 방송 열심히 들어주시고요. 내일 준비 잘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방송 인사드리고요. 마지막 노래 들려드릴게요. 라스트 크리스마스입니다.